Yo. The world is a complex. We was looking for love. 나도 그냥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. 진짜 사랑인지 뭔지 믿지도 않으면서 습관처럼 사랑하고 싶다 뒤끌었던. But I found myself, the whole new myself. 나도 헷갈려 대체 어떤 게 진짜 난지. 널 만나고 내가 책이란 걸 안 볼까? 아니 네가 내 책장을 넘긴 걸까? 어쨌든 난 내게 최고의 남자를 원해. 아마 당연해 넌 내게 이 세계 그 자체였게. 죽을 거면 꼭 나와 같이 죽겠다던데. 네가 원하는 내가 되기도 gotta swore to myself. So many complex, but I'm looking for love. 가짜 나라도 좋아 네가 안아준다면. 넌 내게 시작이자 결말 자체니까. 네가 나 끝내주라. 내 모든 wonder에 대한 answer. I call you her. But 당신의 천국이자 지역대론 자랑이자 스모 난 절대 가면은 벗지 못해. 이 가면 속에 난 네가 아는 그가 내게. 오늘도 make up to wake up and dress up to mask on. 당신이 사랑하는 내가 되기 위해. 당신이 사랑하는 걔가 되기 위해서. 그 좋아하던 너 끊었지 그저 당신을 위해서. 싫어하는 옷도 과도한 메이크업도 당신의 웃음과 행복이고 내 행복의 척도. 이런 내가 이런 내가 당신의 사랑받을 자격 있을까. 언제나 당신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. 이런 모습은 몰랐음에 내 모든 wonder에 대한 answer. I call you her, cause you're my dear. 내 모든 wonder에 대한 answer. Yeah. 늘 그랬듯이 mask on 환호로 나 반겨주는 her. 그대만의 별 아무 일 없이 빛나면서도 가장 빛날 시간에 난 mask off. Low star 내 짐을 내려놔. 어둠을 즐겨주겠듯이 쏴대는 조명도 없으니 I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감 닿는 대로 나 안 잡는 대로 틱톡. 다시 너의 최고가 되기 위해 내 자신을 붙잡아. 사랑한 사람은 미치게 해. 그래 미친놈의 각오 가장 나다운 시계 대입을 하고 전부 이 너를 위해 내가 내린 해답을 줘. 그걸 사랑해주는 너 그로 인해 노력하는 나. 네 존재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빛을 내는 밤. 난 알았어 어둠이 끝나도 내게 넌 아침이란 girl. You walk me up. 내 모든 wonder에 대한 answer. I call you her. Wonder, wonder에 대한 answer.